새벽 3시 고공 크레인 위에서 바라본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백여일을 고공 크레인 위에서 홀로 싸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올가을에는 외롭다는 말을 아껴야겠다고요. 진짜 고독한 사람들은 쉽게 외롭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조용히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쉽게 그 외로움을 투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계시겠죠? 마치 고공 크레인 위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이 세상에 겨우겨우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지난 하루 버틴 분들,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저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로치 감독의 영화 빵과 장미 중에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조지 펜틴의 곡이었죠. 마야 워킹이었어요. 자, 켄 로치 감독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슬픈 사건을 접하면 또 어떤 영화를 만들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이 시간에 끼어있는 분들 지금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노효진 씨, 지금도 커피 마시고 계세요? 새벽 3시라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시계를 두 개나 맞춰놓고 잤는데도 일어났더니 그만 새벽 5시 다른 시간에 일어났다고 김동수 씨 그렇게 말씀하셨죠? 강효진 씨가 방법 하나 알려주셨어요. 좋은 방법 생각났다고요. 9시에 자고 3시에 일어나라고요. 그러면 뭐 6시간 자면 아주 가뿐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조진영 씨가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셨네요. 9시에 자고 3시에 일어나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시 뉴스에서 김주아 아나운서를 봐야 되는데 하면서 흑흑 하셨어요. 9시 뉴스는 보세요. 이 김주아 아나운서가 힘이 좀 세거든요. 아주 제가 못 견딥니다. 그리고요. 새벽 3시 기다리시는 분들 가을 밤하늘 바라보면 어떨까요? 하고 김율규 씨가 뭐 의견도 올려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전경준 씨는 요즘에 라디오를 잘 안 들었었다고요. 이상하게 홈쇼핑 채널을 틀어놓고 공부하는 버릇이 생겨서 홈쇼핑 VIP 고객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정형음을 저희 FM 영화 음악을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면서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공부해도 참 좋대요. 집중이 되니까. 이거 좀 괜찮은 방법 같은데요. 만약에 머리가 공부하는데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정형음이라면 저희 FM 영화 음악이라면 정말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자, 최진곤 씨 듣고 계세요?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토이스토리 2에서 사라 맥락클라인이 부르는 When She Loved Me. 천소라 씨, 임혜정 씨 지금 듣고 계세요. 토이스토리 2 중에서 When She Loved Me 사라 맥락클란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임성목 씨가 지금 편지지를 찾아 헤매고 있다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오랫동안 책상 서랍 속에 박아두었던 편지지 찾아서요. 글을 쓰셔서요.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FM 영화음악 오시는 길 제가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암 600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우편번호 150-600번입니다. 그리고 물론 인터넷으로도 사연 올리시면 되고요. www.imbc.com 쓰시고요. 그리고 라디오로 들어오셔서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코너로 곧장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주에는요. 유니버셜사에서 제공하는 시네마 파라디소 컴플레이션 음반 여러분께 드리거든요. 기대해 주시고요. 청취자 시사회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자, 지수연 씨 듣고 계세요? 아주 똘똘하게 신청곡을 잘 올려주셨어요. 제가 어제 오늘 이재훈 감독 모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금방 스캔들 조선남녀 상열지사 중에서 조언의 아침 신청하셨습니다. 함께 듣죠? 영화 스캔들 조선남녀 상열지사 중에서 조언의 아침 들어왔습니다. 음악만 듣고는 이게 과연 어느 시대를 그린 영화일까라고 생각하기 힘들다고들 하시죠. 참 음악을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으로도 쓴 것 같은데요. 오늘 조선남녀 상열지사의 감독 이재훈 감독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음악 얘기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음악을 이병우 씨가 맡았죠? 예. 예, 마음에 드세요? 예, 즐겁게 일했습니다. 네, 이 음악 작업의 결과에 대해서는 마음에 드세요? 예, 마음에 듭니다. 근데 예. 보통 조선시대 하면 국악이 나올 거라고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병우 씨는 클래식 선율로 바로크적인 어떤 느낌을 주면서 이렇게 음악 작업을 했는데 감독님의 의도셨나요? 예, 처음 이 영화를 구상할 때 어떤 영감처럼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스쳤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서양 음악의 조선시대 시대극을 만들면 어떤 느낌이 날까 이런 게 하나의 모티브였거든요. 그래서 꼭 영화 음악을 그렇게 써야 된다는 아니었고 처음에 이제 느낌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어요. 네. 네. 아니, 처음부터 뭐 영화 얘기, 음악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에 이 스캔들이 관객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재훈 감독님께 말씀도 듣고 싶어하고 초청도 하고 여기저기서 뭐 많은 그런 활동이 있으시죠? 요즘에요. 네, 뭐 찍을 때만큼 바쁘진 않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좀 인터뷰들이 좀 있었었고요. 예. 이제 좀 한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있잖아요. 인터뷰로 제가 질문 던지기 전에 제일 제가 물었으면 좋겠는 질문 있으면요. 제가 여쭤봤을 때 가장 답하기 쉬운 질문 혹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그런 거 있어요? 인터뷰 참 이상하게 하죠, 제가. 예, 뭐 들었으면 하는 질문이요. 제가 오히려 묻고 싶은데요. 어떻게 영화를 극장에서 보셨다니까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요, 영화를 딱 봤을 때 사실 감독님이 미술을 전공한 줄 알았어요. 예. 예전에 정사를 볼 때도 그랬고요. 참 화면이 일단 영상에 먼저 눈이 갔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 스캔들 같은 경우는 소품이랑 미술 하나에 신경을 참 많이 쓰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감독님은 터키어를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주 의외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일단 영화를 어떻게 봤냐는 얘기는 천천히 하고요. 이 감독님 전공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터키어를 전공을 하셨는데 네. 그게 영화를 만들 때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이제 인터뷰할 때마다 제 이제 취향이라든가, 뭐,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전공 얘기가 꼭 나오게 되거든요. 예. 마치, 뭐, 어떻게 보면 운명처럼. 네. 제가 뭐, 터키를 해야겠다라는, 뭐, 이렇게 의지보다는 좀, 이렇게, 터키를 하고 나니까 터키란 나라가 이렇게 유럽의 변방이면서 또 아시아의 또 끝이잖아요.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예, 다리가 되는 나라이고 그렇죠. 오랫동안 아주 큰 강대국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쇠약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유럽적인 서구적인 역사를 배울 때는 터키는 굉장히 좀 야만족이라고도 느껴지고 굉장히 네. 변두리에 있는 나라로 느껴지는데 또 그 나라를 보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시각을 좀 넓혀주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아, 꼭 서구적인 시각만이 아닌 또 어떤 한쪽의 시각만이 아닌 한 나라의 역사가 그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제 영화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감독님 영화를 보면 뭐랄까 아주 이질적인 것들이 가끔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안에 섞이기도 하고 좀 전에도 영화 음악 들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시대라는 시대 배경에 유럽의 음악이 쓰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스킨들의 첫 장면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순적이잖아요. 그 제사 어떤 그 전형적인 그 유교사회에서의 선비들의 모습과 거기에 그 여성의 누드를 그리다가 함께 어떤 정사를 벌이는 조선시대의 그 한량의 모습. 굉장히 파격적인 신들도 많고 그 아마 그 전공과도 무관하진 않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조금은 해보네요. 네. 예. 자, 저기 이 스캔들의 카피가 통하였느냐거든요. 네. 예, 통하였느냐. 요즘에 유행어예요. 또 사람들마다 통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무엇과 통하였다는 물음인가요? 뭐 단순히 간통은 아닐 것이고요. 일단 그 영화 속에 그 대사가 나오거든요. 네. 그 뭐 조시부님을 통해서 정을 통하다 이럴 때 통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나중에 그 시동생이 내 형수와 통하였느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일단 뭐 통하다는 건 소통이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은 안 쓰는 말이지만 어쨌든 통정을 하다 그게 뭐 서양식으로 하면 뭐 make love 같은 얘기겠죠. 네. 네. 꼭 만약에 정사를 섹스라고 안 하고 make love라고 하듯이 우리 옛말에 정을 통하다, 뭐 통하다 이런 말이 그 사실은 그 정사를 의미하는 건데 그 또 지금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진짜 서로 대화가 통했는지 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감독님이 이 스캔들이란 영화에서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그 사랑이었나요? 그렇죠. 사랑의 뭐 아름답기도 하지만 험한한 게 사랑이잖아요. 사람이 네. 마음대로 될 수 없는 아이러니한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교감이 자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고 결국 생각해보면 쓸쓸한 게 사랑이고 꼭 그 얘기만 하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멜로 코드에서는 뭐 그런 것들이 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이것이 사랑 이야기일까 아니면 그전에도 이 예고편도 많이 봤고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마치 화첩처럼 진행이 되는 그런 그 예고편을 또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면이 아름답구나. 이게 그러면 어떤 화면에서 어떤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 하면서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갔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제목만 듣고서는 뭐 에로물 아닐까? 이런 뭐 네. 기대를 갖고 가서 그렇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나서 되게 재밌어. 코믹해. 코미디야. 이런 네.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고편을 봤을 때 굉장히 발랄한 영화로 보시기도 하고 또 이제 주로 스포츠 신문들에서 보여질 때 굉장히 에로틱한 영화처럼 꼭 저나 회사의 의도와는 달리 굉장히 또 대중들 위해서 또 그런 쪽으로 많이 부각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어떤 영화일까 궁금해하고 오러 오신 분들은 뭐 재밌게 봐주시고요. 또 너무 에로틱한 쪽만 생각하신 분은 에로가 약하다고도 하고 네. 또 무슨 아주 발랄한 코미디처럼 느끼고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또 멜로가 좀 너무 밋밋하다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어쨌든 뭐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고맙고요. 네. 엄하게 딴 생각으로 오신 분들은 괜히 미안하고요. 그러네요. 그런데요. 제가 코미디를 기대하지 않고 가서 봐서 그런지 의외에 이렇게 등장인물들은 전부 진지하잖아요. 근데 대사가 어느 순간에 의외의 웃음을 유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처음부터 계획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찍다 보니까 배우들 간에 어떤 그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 원래 의도였어요. 아, 그 그렇군요. 앞에 그 오히려 어떤 분들은 이제 현대적으로 대사를 한다고 했는데 제 의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원작 소설이 18세기 소설인데 그게 서간체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번역된 것들 중에 그 어투들이 참 재밌어요. 그 표현법들이. 그래서 그 대사들을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고 오히려 또 고어체들을 감수를 통해서 너무 현대적이지 않은 말들로 이렇게 넣었는데 오히려 그 문어체적인 말투라든가 오히려 또 그런 약간 그 서간체에서 오는 또 옛날 화법 오히려 이렇게 현대적이지 않은 화법들이 오히려 기존 사극에서 보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또 더 현대적으로 느껴지고 했던 그런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의도가 있었는데 찍으면서는 오히려 그 스태프들도 이 영화가 이렇게 코믹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찍어서 기술 시사나 기자 시사를 했을 때 제일 충격을 받은 게 스태프들과 배우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 배우들 말씀하셨는데 이미숙 씨 감독님이 유난히 좋아하는 배우인 것 같아요. 정사 때부터. 그리고 참 잘 맞고요. 또 배용준 씨, 전도연 씨, 이 세 주인공인데 세 분과 작업하시기 어땠어요? 좋았나요? 세 사람 다 이렇게 한 작품을 하면 굉장히 몰입하는 아주 좀 프로페셔널한 배우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영화들 보면 뭐 이렇게 두 작품씩도 하고 뭐 TV하고도 번갈아 가면서도 하고 하는데 저는 제가 세 번째 작품인데 세 작품 다 한 작품에 몰입하는 배우들하고만 해서 좀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러네요. 네. 그 세 주인공 중에서 어느 배우의 연기가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이 시간에 누가 깨어있을까? 아니면 그냥 말씀하시는데요. 아니요, 저는 어느 쪽에도 다 이렇게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다 각자 자기 역할들을 잘 해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데 이제 감독이 의도한 것과 가장 맞아 떨어지는 내 생각을 정말 읽었어 이런 배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미숙 씨는 저랑 첫 작품을 해서 호흡을 맞춰서 그런지 뭐 특별한 이렇게 뭐 요구나 이런 게 없이 다 해내셨어요. 네. 오히려 하여튼 너무 제가 너무 신경을 안 쓴다고 투덜대면서 해내셨고 배용주 씨는 아주 제 영화 연기는 처음이고 자기는 신인 배우다 그런 입장으로 시작을 해서 했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전도연 씨가 이 역할이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역이거든요. 네.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강인함도 보여줘야 되고 굉장히 또 이렇게 변화된 어떤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해서 이렇게 여배우들 저희 이제 역할 캐스팅을 할 때 대부분 조씨 부인을 하고 싶어요. 네. 강하고 강하니까요. 또 두드러지고 이런 역할이라서 그런데 전도연 씨가 유일하게 이 역할의 그 진짜 진면모를 알고 이 역할에 욕심을 냈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연 씨가 아주 잘 해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오히려 이렇게 묻힐 수도 있는 역할을.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잠시 음악을 듣고 한번 쉬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까요? 혹시 졸고 계신 분들 계시면요. 이 찰랑거리는 합시코드 음악에 다시 눈을 떠보시죠. 스캔들 중에서 들어봅니다. 소옥과 인호. 네, 스캔들 조선남녀 상열지사 중에서 소옥과 인호 들어봤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배우 얘기했던가요? 예. 네. 저는요, 배용준 씨가 그렇게 야비하게 보일 줄 몰랐어요. 깔끔한 인상이었는데 야비하게 보이고 딱 뒤로 돌아서 입꼬리가 살짝 옆으로 이렇게 찢어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럼 배용준 씨가 스스로 뭐 구한해낸 거겠죠? 예. 같이 했어요? 네. 같이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조언의 인물 이제 설정을 하다 보니까. 네. 네. 결국 뭐 배우가 표현을 한 거죠. 예. 저는요, 스티븐 플리어스 감독의 그 위험한 관계를 참 인상 깊게 봤거든요. 이 스캔들의 스캔들이 여러 번 리메이크된 영화잖아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누구죠? 프랑스의 그. 로제 바딤. 예, 로제 바딤의 영화도 있고요. 또. 밀러스 포만의 발목이 있었고요. 또 스티븐 프레이저의 위험한 관계 있었고, 사실은 그 뉴욕으로 그 무대를 옮겨가지고 사랑보다 위험한 유혹 있었고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나는 것은 첫 번, 그러니까 스티븐 프레이저의 위험한 관계가 참 인상 깊더라고요. 또 스캔들을 보면요, 그 위험한 관계와 굉장히 좀 뭐랄까 가는 방향이 비슷하다. 그 스트림 프리버스의 그 위험한 관계가 가장 원작에 충실한 영화거든요. 네. 그건 또 그 전에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연극으로 한참 히트를 했었대요. 그것의 희곡 작가가 시나리오를 썼고, 그리고 가장 원작에 충실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작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혹시 네.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아, 원작을 최대한 충실히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러니까, 어쨌든, 스티븐 프리어스 것이 원작에 충실한 것이었던 것처럼 저는 이제 조선시대를 넘겨오지만 그 원작의 어떤 맛들을 최대한 살려보자. 그런 점에서 뭐 유사성이 있을 것 같네요. 예. 근데 그 원작에서는 이 존 말코비츠가 워낙에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배우가 이 역을 했는데, 배용진 씨 같은 경우는 TV나 광고를 통해서 그냥 깔끔하고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 그랬는데, 이 영화를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영화 첫 데뷔작이잖아요. 배용진 씨 입장에서는 이미지 변신이라고나 할까, 참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배용진 씨 네. 같은 경우 저도 전에 TV 드라마를 거의 못 보니까 배용준 씨 라는 이미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고에서 보여줬던 그냥 환하게 웃는 남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걱정들을 했죠. 그 상투를 틀고 조선시대 안경을 벗고 배용준 씨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배용준 씨도 걱정을 했고 네.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밤 12시가 넘어서 같이 한번 분장을 해봤어요. 네. 과연 서로 안 어울리면 없었던 일 아무도 모르게 밤 12시가 넘어서요? 사람들 눈에 안 띄게 그래서 밤에 몰래 해봤어요. 예. 했는데 의외로 잘 어울렸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귀티가 났었고 양반으로서, 그리고 안경을 벗고 또 이렇게 한편도 선한 눈인데 상투를 틀려고 약간 이렇게 하니까 눈꼬리가 올라가면서 예. 굉장히 또 이렇게 강한 모습도 있고, 그 낭만적인 모습, 좀 약간 그런 약간 비열한 모습 같은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외였었고, 그래서 했죠.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원작에 보면 이제 그 스티븐 프리어스의 그 존 말코비치가 워낙에 그 발몽으로는 아주 논란이 많았던 배우예요. 또 그쪽에서는. 네, 왜냐하면 더 잘생기고 더 로맨틱하고 그러면서도 야비한 면이 있고 이런 느낌인데, 존 말코비치는 일단 굉장히 강하잖아요. 잘생겼다고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의 연기력으로 그걸 좀 약간 재해석한 부분이 있고, 오히려 원작을 충실하다면 더 오히려 병주시 같은 사람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여러 편의 그 이전 작품들, 위험한 관계, 그러니까 드라클로의 그 위험한 관계라는 원작을 영화로 만든 작품들을 다 찾아보셨나요? 제일 먼저 본 게 그 위험한 관계였고요. 네. 나중에 발몽을 봤는데 개인적으로 발몽은 약간 긴장감도 떨어지고 해서 이렇게 썩 좋게 보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구상한 게 98년도인데 바로 그 99년도인가에 자 현대물로 미국에서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랬었고 나중에 그 교육방송에서 그 프랑스 그러니까 60년대에 만들어진 걸 했는데 잘 못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못 봤어요. 네. 그러면 영화를 만드실 때 보통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많이 보시는 편이세요? 어떤 감독들은 보면 남의 영화는 안 본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좀 뭐 피할 건 피하고 또 좋은 점 그런 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경우였고요. 네. 그리고 저는 영화를 찍으면서 이렇게 순간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 네. 작업이. 그러니까 뭐 평소에 그러니까 뭐 학창 시절부터 많이 봐왔고 이 영화를 위해서 이 장면을 어떻게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보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영화를 만드실 때 구상을 먼저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스타일을 좀 알고 싶네요, 감독님의. 그러니까 구상을 하시고 어디에서 영감을 얻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저는 오히려 제 경험, 그러니까 뭐 소설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작품에서 얻기보다는 순간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클래식 음악을 듣다가 아 이런 음악에서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어떤 느낌이 올까. 도 있었었고 뭐 지금 생각하는 많은 작품들이 이렇게 순간순간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하나 어떤 일부러 찾아내서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지내면서 음악을 듣거나 여행을 하거나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이렇게 번뜩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네. 좀 많이 의존하는 편이죠. 그래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장편 데뷔작인 정사도 그러한 식으로 만들어진 영화인가요? 그거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거는 어떤 아이템과 이게 초반 시나리오가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 기본 틀 나이 든 여자가 젊은 동생의 남자친구와 사랑에 빠진다는 설정을 가진 초반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불륜 영화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한국 영화적인 불륜 영화들이 네, 있잖아요. 네, 칙칙하고. 그러면 그부터 부인 시리즈로 예. 계속된 영화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싫다가 아니라 네. 늘 한 번씩 시도들이 있어야 되면 좀 새로움들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관습을 따라가는 것 같거든요. 네. 꼭 남편이 뭐 하반신 불구라든가. 뭐 남편이 바람을 펴서 맞바람을 핀다거나 네. 너무 가부장적인 남자라서 이렇게 여자가 반발을 한다거나 어떤 아니면 권태로움에 빠져서 뭐 이런 식의 몇 가지 코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일단 설정은 그런 이야기인데 내가 만들면 좀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것들이 막 이렇게 욕구가 생겼었어요. 네. 꼭 그런 이야기들만 꼭 불륜 영화는 그래야 되는가에서 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오히려 완벽한 그리고 이 여자가 무슨 권태로움이나 남편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그냥 마치 운명처럼 다가온 사랑에 빠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죠. 네. 잠시 그러면 음악을 듣고 정사 이야기 아니면 감독님의 다른 영화 이야기를. 정사 이야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다른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할까요? 그래요. 정사 중에서 들어보죠. 정사 중에서 이재원 감독님이 이 곡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게 제가 읽기 조금 힘들었는데 내 마음을 당신께 바치려 합니다. Yo vengo a ofrecer mi corazón. 맞습니까? 예. 들어보죠. Yo vengo a ofrecer mi corazón. Tanta sangre que se llevó el río. Yo vengo a ofrecer mi corazón. No será tan fácil, ya sé qué pasa. No será tan simple como pensaba. Como abrir el pecho y sacar el alma. Una cuchillada de amor. Luna de los pobres siempre abierta. Yo vengo a ofrecer mi corazón. Como un documento inalterable, yo vengo a ofrecer mi corazón. Uniré las puntas de un mismo lazo y me iré tranquila, me iré despacio y te daré todo. Y me darás algo, algo que me alivie un poco más. Cuando no haya nadie cerca o lejos, yo vengo a ofrecer mi corazón. Cuando los satélites no alcancen, yo vengo a ofrecer mi corazón. Hablo de países y de esperanzas, y hablo por la vida, y hablo por la nada, y hablo de cambiar. Esta nuestra casa, de cambiarla por cambiar no más. ¿Quién dijo que todo está perdido? Yo vengo a ofrecer mi corazón. Yo vengo a ofrecer mi corazón. Yo vengo a ofrecer mi corazón. Yo vengo a ofrecer mi corazón. Yo vengo a ofrecer mi corazón. 아, 가수가 직접 이 곡 중에서 가사를 노래하는 걸 들으니까 발음이 조금 나아지네요. 정사 중에서 메세데스 소사와 프란시스 가브리엘의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내 마음을 당신께 바치려 합니다. 자, 이 정사, 배우, 그리고 감독님의 영화 스타일 이야기를 조금 하다 말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감독님의 영화 스타일을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을 부르는 명칭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고개를 왜 설레설레 흔드세요? 없어요. 어떤 감독이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재용 감독님 하면 뭐 스타일리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참 많은 분들이 먼저 스타일리스트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별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감독들이 자기 스타일이 있죠. 왜냐하면 그 영화가 감독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자기 생각들이 어쨌든 들어가고 자기가 선호하는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다 보면 결국 영화가 자기 그 감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스타일리스트는 아마 뭐 제가 저 스스로 스타일리스트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시각적인 보는 즐거움이 있고 이렇게 정갈한 어떤 화면들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 패셔너블하다라는 의미로 스타일리스트라고 한 것 같고요. 예. 그러면요, 좀 일단 정갈한 화면, 어떤 한정된 화면 구도나 화면의 색상, 아주 그 정갈한 느낌을 거기에 푹 빠진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질식할 것만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또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계산된 거 아닌가? 그랬을 때 이제 제 영화들이 이제 세 번째 작품이라고 얘기 간혹 하곤 하는데요. 앞으로 제가 할 영화들이 꼭 이렇게 이렇지만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들은 필요에 의해서 사극을 하는데 어쨌든 좀 볼거리가 많고 그 좀 색감이 좀 그 기존에 있었던 것도 좀 화려하고 좀 미술적인 것들을 잘 보여주는 영화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선택이었고요. 정사 같은 경우도 그 제목이 주는 어떤 지금은 이제 마치 고급스러운 영화의 느낌으로 정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아마 그런 정보가 없었을 때 처음 들으면 정사하면 어쨌든 그냥 무슨 에로 영화의 제목이잖아요. 네. 그리고 불륜을 다루고 있고 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좀 미니멀하고 좀 이렇게 모노톤의 어떤 그런 걸 일부러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 맞춰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미술적인 어떤 컨셉을 잡은 거였고 뭐 제가 좋아하는 영화 스타일은 꼭 그런 것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감독님이 좋아하는 영화 스타일은 또 어떤 게 있나요? 저는 황당한 코미디도 되게 좋아하고요. 소림축구라든가. 아, 네. 그리고 아주 뭐 다큐멘터리도 참 좋아해요. 예. 아주 진짜 진실을 담을 수 있는 아주 이렇게 방법 중에 하나가 다큐멘터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또 감독님의 이름을 제일 처음 들은 건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그러니까 사실 단편 영화 감독으로서 먼저 제게 다가왔거든요. 아, 예. 그 TV에 중독된 한 남자 일상을 담아낸 그 호모 비디오 코스요. 네. 그때의 자신의 모습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달라진 것 같아요? 아, 벌써 한 12년, 13년 전 예. 얘기네요. 예. 그 당시에는 아마 이제 그 영화 학교를 다니는 뭐 학생이었고. 이제 앞으로 어떤 영화 인생을 해나가야 될까라고 고민할 때 아까 같이 좀 더 이렇게 도발적이고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영화를 젊었을 때 해야겠다 그런 걸 할 나이 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첫 영화를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라마가 있는 어떤 네. 이제 그 대중 영화로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한테는 도전이겠다, 실험이고,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스스로 합리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대중적이고, 내러티브가 강하고, 이런, 어쩌면 이렇게 인간의 감정들을 다루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서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건 좀 나이 들어서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었는데, 어떻게 그런 영화들을 계속 해오고 있고. 그렇죠. 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중간에 좀 생각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이제 대중 영화들은 오히려 너무 자극적이고 또 이렇게 너무 관객을 맞춰 주려고만 한다거나 좀 가벼워지는 경향들이 있어서 제가 비록 대중 영화를 하지만 나는 좀 그래도 잘 만든 혹은 좀 너무 이렇게 가볍지만은 않은 걸 네. 해야겠다 이런 좀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뭐 영화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영화는 어떤 영화가 될까요? 지금 아직 못 정한 상태인데 네. 지금 뭐 여러 개가 있어요. 하고 싶은 욕심이 많아서 제가 얼핏 어느 인터뷰에서는 이번에도 다음 작품도 사극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번에는 방 안에서만 네.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극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그것도 이 스캔들을 구상할 때 같이 김홍준 감독님이 이렇게 딱 던져준 아이디어였는데 네. 내가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이렇게 발전을 시켜온 건데 영화를 스캔들을 하면서는 아 다시는 사극을 하지 말아야지 너무너무 네? 힘들어서 네.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인터뷰에서 그걸 한 이유는 이 아이디어가 그 뭐 예를 들면 왕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에 관한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업무를 보고 어떻게 왕궁을 돌아다니고 뭐 후궁들과 어떻게 잠자리를 하고 또 잠들고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좀 현미경처럼 들어보는 이런 아이디어였는데 그때 인터뷰에서 가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주 상업적이지 않은 영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근데 흥미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흥미 있고 흥미 있어 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전형적인 어떤 상업 영화의 틀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러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렇군요. 관심 더 끌고 예. 또 혹시 이렇게 뭐랄까 어떤 재단이나 정부나 정부 쪽에서 후원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러 좀 매체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크게 말씀드려야겠네요. 이 시간에 다 주무실 것 같은데 그런 영향력 있는 분들은. 그리고 또 아까 말했듯이 다큐멘터리 네. 기획도 있고 그러세요? 뮤지컬도 해보고 싶고 네. 또 아까 말했듯이 좀 황당한 코미디도 좀 해보고 싶고 그렇게 뭘 할지는 아직 못 정한 상태예요. 참 다 기대가 되고 귀가 솔깃해지는 그런 구상들인데요. 이렇게 영화를 만들 때 혹시 중고 모델이 있으세요? 어떤 감독처럼 만들고 싶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감독? 저는 이제 또 아까 말했으면 그 영화 학교 다니면서 이제 감독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훌륭한 감독들 중에 한 길만을 가는 감독, 뭐 타르코프스키나 네. 뭐 키아로스타미 감독이랄까, 뭐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그런 가진. 것이 작가고 그게 또 아주 뭐 훌륭한 길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왜냐면 이렇게 너무 관심사가 많고 해보고 싶은 게 많으니까 뭐 결국 나중에 이렇게 봤을 때 하나로 한 색깔로 묶일 수 있는 감독이었으면 좋겠다. 계속 일관된 어떤 것보다는 네. 결국 아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다양한 장르 영화가 결국 한 감독의 색깔로 묶여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거창하고 위대한 감독이라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고다르 감독 같은 경우 보면 그래서 어떤 갱 영화도 만들고 코미디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장르를 자기 식으로 실험을 해나가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꼭 이렇게 한 가지 길만 가는 감독이 있는 것만 아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뭐 그런 저런 감독도 참 훌륭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아주 굉장히 기대가 됐는데요. 저기 있잖아요. 제가 가끔씩 영화를 만드는 분들 만나면 여쭤보고 싶은 게 비평을 또 비난도 가끔은 듣고 그렇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세요? 그리고 그런 비평이나 비난을 어떤 식으로 다르게 뭐 소화를 해내시나요? 저는 제 영화를 100% 만족하거나 완벽한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감독이 만들고 나면 제 손을 떠나서 보여지는 사람의 몫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해주면 고맙고 기쁘고 또 쓴소리를 해주면 아 이런 면이 있었구나 라고 또 생각하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예. 근데 이제 간혹 뭐 이렇게 너무 오해를 너무 했다거나 내 의도와는 너무나 상관없는 너무 자의적인 이럴 때는 깨우뚱해지기도 하죠. 왜 이렇게 봤을까? 예. 일단 왜 그랬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요. 내 영화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가 왜 이렇게 읽혀질 수도 있는가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대처할 수 있는 건 없죠. 네. 뭐 지금 오늘 이렇게 뵙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성품도 조용하신 것 같고요. 어디에서 뭐 인터뷰를 보면 뭐 숙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뭐 아직 결혼도 못했다 안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않죠. 그러면 아직 결혼을 안 하셨죠? 안 했죠. 예, 못하신 게 아니라 안 하셨죠? 아, 둘 다인 것 같은데요. 네. 운명을 만나기 전까지는 안 하겠다도 있고 어쩌면 누굴 고생시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이 평생을 혹은 어쨌든 같은 생활을 한다는 게 힘든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너무나 다른 아주, 인격체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죠. 네. 저 오늘 긴 얘기를 나눴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영화들을 만들어내는 젊은 감독 이재훈 감독이 기대가 되고요. 젊지 않은데요. 젊습니다. 정신이 젊으면 젊은 거죠. 예. 젊은 감독 이재훈 감독을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영화 음악이 있으면 한 곡 함께 들어보고 그리고 인사 나눌까 하는데요. 예, 영화 하이힐 중에서 비엔자 앤 미 나를 생각하세요라는 곡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음악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 있어요? 제가 라틴 음악을 참 좋아하고요. 네. 이 영화가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저한테. 네.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인데. 네. 그래서 이 노래 부르는 장면이 예. 아주 기억이 나서 그리고 가끔 즐겨 듣는 음악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음악과 함께 이재훈 감독님께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cuando quieras quitarme la vida. Para nada me sirve sin ti. Lee-jae-woon 감독이 좋아하시는 영화 음악 들어봤습니다. 영화 하이힐 중에서 피엔자 앤 미, 루스 가셀의 음성으로 들어갔어요. 자, 지금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서동규 씨, 지금도 혼자 계세요? 앞으로 자주 이 방송 들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혼자 들을 것 같네요 하니까 어떤 다른 분이 또 게시판으로 오진경 씨가 아니에요, 혼자 아니에요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다 혼자인 것 같지만 또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민철 씨 듣고 계세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영화음악 오늘 꼭 들려달라고 하셨어요. 고등학교로 새로 부임받은 홀랜드 선생님이 첫 출근을 하게 되는 장면에서 경쾌하게 시작되는 노래, 영화 홀랜드 오퍼스 중에서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동있게 세 번 감상하신 영화라고요. 그러면서 그 노래가 어떤 거냐면요, 하나 둘 셋 하면서 시작되는 노래라고 하셨어요. 자, 이 노래 들으시면서 또 잠 깨도 될 것 같아요.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요. 자, 1, 2, 3 렌 베리의 노래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지은, 저는 정은이었습니다.